알겠지. 꽃 피는 십리포구 철새가 오면 노저우면 돌아오겠지. 산들바람 불어오면은 소원이 풀리겠지, 이루어지겠지. 꽃 피는 남쪽 폭우 개풍 연들면 노저우면 돌아오겠지.